국제 장애자의 날에 즈음한 기념 모임이 5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 장애자들, 가족들, 시내 근로자들과 주호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저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2016년 장애자 보호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녹화 편지물이 방영되고 장애자 예술 서적원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봤습니다.